흐르는 모양 세상이라 정겹게 산천수 가만히 잠시나야 천공만함을 바라보니 상륙의 허리 중세 안면이 기싸우니 소신 엄지발로 토끼놈의 강허리를 바대대대는 집어흐다마 대왕천에 바치리라 그런데도 네 심종 불치하야 열두 가지 우르모르로 과부진 난기 안조 우르모르로 동료헐제 까오까오 도랑도랑 괴이한 음성으로 수절과 무유인헐제 뒤소리 꽉꽉 나면 세상인간이 미워라 돌을 들어달리며 떠나자 배 떨어지니 세상의 비운 놈은 너 밖에도 있느냐 빈터에 나 찾아가지 자석은 불리러다 함께 산천수 가만히 잠시나야 천공만함을 바라보니 산중의 화를 중태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 엄지발로 토끼놈의 간허리를 바드드드득 집어흐다가 대왕의 천에 바치리다 허풍신 허거니와 아가리가 나무커 식량이 너른 거로 세상을 나가오면 요기까 물어드려고 조그만한 산천수 이리저리 기댈제 사립쓴 오홍들이 섭세우 불속이라 입감기야 물에 붕 탐식으로 덜컥 삼켜 담부료대 죽게 되면 탁채여 낚으다가 인간의 이질복질 설사 배알이 얻는디 약으로 먹사오니 보내질 못하리다 호왕이 허허 웃고 이 앞만 그런데도 이 심정 불치가야 화합은 남기 앉아 깡깡 도랑도랑 귀한 음석으로 소절 과부를 유인하고 이 소리 깡깡 나면 세상인 가디 비워라 돌을 들어 날리올지 너 나를 잡해 떨어지니 세상은 비운 것은 너 밖에도 있느냐 공동묘지나 찾아 허가지 좌석이 부당하다 지는 모양 세상이오 지는 모양 세상이라 정겹게 산천수 가만히 잠시나야 천공만함을 바라보니 산중의 화를 중태 안면이 기싸우니 소신 엄지발로 토끼놈의 간허리를 바대대대득 집어흐다가 대왕전에 바치리라 의심이 많으면 대도서 잘 못 얻느니라 너 생긴 모양상이 무슨 복이 있겠으며 인종이 자르는 것은 강명력이 분명하고 안중에 화망살이 드는 내일 일보시 김보솔 날랭초 네놈의 친구이 다 들이대고 꼬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모양 세상이라 정겹게 산춘수 가만히 잠시나야 천봉만함을 바라보니 산중개월 중태 안면이 있사오니 소신엄지말로 토끼놈의 가는 허리를 바대대대 찝어오다가 대왕춘을 바치리라 진우부양 세상이오 진우부양 세상이라 정겹게 산춘수 가만히 잠시나야 천봉만함을 바라보니